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뜨거운 녀석들 과 새벽의 황당한 조조.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저희 그냥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물론 아니, 뜨거운 녀석들을 네, 위주로 하겠지만 저희가 얘기를 좀 하다가 사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튼 좀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만한 영화를 찾다가 에드가 라이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운동하면서 아, 한번 보자. 일단 새벽의 황당한 저주부터 보자 하고 봤는데 운동하면서도 볼만한 영화였고 생각보다 저는 에드가 라이트를 잘 몰라요. 앞에 계신 뭐 도군이나 준 씨는 잘 알겠지만 네네. 저는 몰라서 약간 입문하는 느낌으로 봤는데 그러면, 어떠셨어요? 그러면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새벽의 황당한 지금 도군이 저주...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 뭐 더 말이 있는 줄 알았어. 네. 새벽의 황당한 저주는 이미 좀 많이 옛날 영화가 됐죠. 그쵸, 예, 엄청 옛날 영화. 2000년대 초반이니까. 와, 2000년대 초반이면 거의 20년 전인데 비디오 가게에 꽂혀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벽의 저주를 네. 약간 이제 패러디한 그러니까 뭐 완전히 패러디했다고는 보니까 그러니까 뻔한 패러디 영화랑은 조금 이제 맥락이 다르지만 그런 그렇죠. 좀비 영화들 새벽의 저주로 그 당시에 좀 좀비 장르가 다시 이제 흥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그거를 굉장히 이제 영국 감독이 영국을 배경으로 뭔가 영국식 코미디로 되게 잘 승화한 엄청 잘했죠. 그런 영화였고 사실 새벽의 황당한 저주를 처음 볼 때만 해도 뭐 이 감독이 막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에드가 라이트처럼 그런 대단한 위상을 막 그런 영화를 찍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렇죠. 마블이 얘기 나오고 막 네. 어쨌든 저도 아까 비디오 가게에 꽂혀 있다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네. 그때 처음에 그 제목만 새벽의 황당한 저주잖아요. 그래갖고 제목이 너무 구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패러디인 건 뻔하게 알겠고 저도 옛날에 비디오 가게 같은 데서 보고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아, 약간 나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어네스트 시리즈 알아요? 옛날에? 아, 어네스트 감옥에 가다. 어네스트 뭐 농장을 맞아. 그러니까 실제 영화보다 이 번역 제목이 좀 더 영화를 좀 짜쳐 보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못 말리는 람보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션 오브 데드 더 데드인데 그쵸, 네.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션이고 그 이제 새벽의 저주 원제가 그 던 오브 더 데드. 던 오브 더 데드.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라임을 맞춰서 그쵸, 그쵸. 말장난을 한 건데 이걸 맞아요. 번역을 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니. 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다고요. 그 나는 내가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약간 그런 그 당시에 그런 맞아, 맞아. 비디오용 그 맞아, 패러디 맞아, 영화가 맞아.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심지어 이 영화는 엄밀히 말하면 패러디 영화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장르를 정말 잘 가지고 그쵸, 온 것이지. 이게 뭐 아, 뭐 미트 더 스파르탄이라거나 약간 그런 아 근데 그런 진짜 거랑은... 이 제목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영화 보면서 생각했는데 아마 이거를 번역 제목을 만드시는 분들도 고민은 되게 많았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했겠죠. 네. 이제 와서 보면은 좀 탁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런 구린 제목들의 구린 영화들이 너무 많아. 맞아, 맞아. 이 제목이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 맥락이 문제랄까. 못 말리는 남부하니까 생각났어. 못 말리는 비행사. 찰리신다. 제가 재밌게 봤던 말이야. 어쨌든 그 어쨌든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제목을 딱 패러디하면서 네. 이 영화는 사실 저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전 되게 잘 만든 좀비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영화적으로만 봐도. 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이 영화의 장르가 갖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불안한 일들이 생기고 주인공은 눈치채기 전에 어떤 주위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선 점점 이런 좀비 소위 말하는 거기에 이제 그 전조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아직 눈치채지 못하다가 본인의 지인이 바뀌면서 영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탈출하고 나가보니까 세상이 무너져 있고 살아남는 사실 이런 내용이어서 이 영화도 그 좀비 영화의 특성과 어떤 장르적인 그 구조를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주느냐가 사실 이 영화의 관건이고 가장 큰 이 영화 갖고 있는 장점인데 저는 그거를 너무 여전히 너무 좋아해요. 이 감독이 했던 그런 특유의 재치나 이런 부분들이. 그 팬팬님이 최근에 처음 보셨으니까 네. 그 뭔가 첫인상이라는 게 그래도 좀 강렬하게 남아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나요? 어떤 장면이 막 되게 확 들어왔다던가. 첫인상은 사실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라는 걸 찾아서 그 제목을 새벽의 황당한 저주 그걸 치고 찾아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약간 아, 이거 약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 영화 추천한 이유가 엄청난 B급의 엄청 짠내가 나 막 그런 느낌이어서 추천했나. 근데 어쨌든 에드가 라이트 영화를 저도 몇 편을 봤으니까 스콜 필그림이나 뭐 최근에 개봉했던 그 영화 뭐죠? 데이비 드라이버. 네, 그거라든지 그래서 그 주연의 얼굴은 일단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느낌이라는 게 대충 느낌이 있으니까 그냥 보긴 편했고 첫인상은 글쎄요. 되게 뭔가 헐리우드식 손오시온 영화 보는 느낌이었어. 아 너무 나 지금 손오시온 또 나왔는데. 손오시온 2부 해. 어 근데 손오시온보다 좀 더 막장은 아니고. 손오시온과 미이케 다카시 어디쯤? 어 약간 예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 사람 스타일이 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선명하죠. 그리고 그거를 또 확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사물을 보여주고 빠르게 교차 편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사실. 네, 저는 그 사실 되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옛날 영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를 봤는데 변환이 잘 안 됐는지 어쩐지 약간 좀 화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7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재밌었어요, 아무튼. 이제 말 나온 김에 이제 에드가 라이트 얘기를 조금만 짚고 가자면은 네. 이 감독에서 이거 뭐 영국 감독이고 새벽에 황당한 저주로 되게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실제로도 영화 자체를 그랬고 그 뭐야 필모를 잠깐만 얘기하자면은 이제 뭐 90년대 찍은 단편들인데 사실 이거는 저도 처음 듣고 거의 한국에서도 알려지지 않은 거라서 잠깐만 위키 기준으로 좀 위키백과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데드라이트라는 단편이랑 어 피스트풀 오브 핑거스 저 처음 들어요 이건 94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94년? 뭐 특별한 게 없다가 이제 2004년도에 이제 새벽에 황당한 조주 쇼 오브 데드죠 이거를 하고 돈트라는 영화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뜨거운 녀석들 스코필드의 버스스 더 월드랑 그리고 더 월즈 엔드 그리고 베이비 드라이버 까지 왔는데 지금 더 월즈 엔드와 베이비 드라이버 사이에 2013년과 2017년에 요 텀이 있단 말이에요 4년이 요때 이제 엔트맨 그죠 엔트맨 작업에 꽤 오랫동안 붙들려 있었어요 에드가 맞아요. 라이트가 되게 오랫동안 결국에는 4년 넘죠 그쵸 4년 아마 이전부터 했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엔트맨 들어간 거는 월드에 이제 찍기 전부터일 거예요 각본에 참여를 굉장히 많이 했고 되게 오랫동안 이제 하던 과정에서 이제 마블과의 어떤 창작의 견해 차이로 교체가 되었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영화는 이제 베이비 드라이버고 네. 그래서 이 감독이 되게 엄청난 장르 영화 팬이래요 액션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그냥 딱 봐도 그래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뜨거운 녀석들 이따 얘기도 하겠지만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영화들이 뭐 나쁜 녀석들 뭐 폭풍 속으로 뭐 이런 영화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되게 많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조지 로메로의 되게 대단한 팬이래요 그리고 쇼 오브 데드도 돈 오브 데드 갖고 온 것도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너무 팬이어서 이제 덕분에 로메오 감독의 차기작 랜드 오브 더 데드라는 거에 카메로도 출연을 했대요 좀비 역할로 영광이죠. 엄청난 영광이죠. 그러니까. 내가 봉준호 카메오로 나온 거 아니야? 그래. 아, 엑스트라들 카메오잖아. 맞아.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너무 성덕. 근데 딱 봐도 덕후. 조지 로메오 감독의 팬이라고는 되게 명확하게 느껴지고 제가 이 영화 나왔을 때 별 생각이 없었던 이유는 약간 그 제목 때 사실 좀 컸던 것 같아요. 감히 약간 이런 영화를 패러디했는데 제목을 이따위로 내놔? 약간 이러면서 안 봤던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서 그게 좀 안타깝네요. 예전에 봤으면 아마 예전부터 좀 좋아했고 찾았을 맞아요. 것 같은데 약간 제목이 안 튀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에드가 라이트 영화를 저는 거의 뭐 관심이 없다시피 했었으니까. 그렇죠. 스코필드님도 그렇고 되게 그런 익숙한 것들을 자기식으로 잘 다시 섞어가지고 뿅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에드가 라이트 더 덧붙이실 거 있으신가요? 감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푸는 게 그래요. 그러면은 뜨거운 녀석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자면은 저는 에드가 라이트 이 두 영화만 기존 그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하자면은. 리듬을 진짜 잘 만드는 맞아요. 어, 되게 음악적인 감각이랄까. 그러니까 정말 감각이 있는 느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데이비 핀처 얘기를 하면서도 편집으로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이 감독도 편집과 대사로 리듬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물론 핀처랑 완전 다른 방식이고 훨씬 더 빠르고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랬고 약간 뭐 팬팬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 보니까 조금 짠내가 나는 편집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이 사람이 특유가 갖고 있는 이 편집에 대한 감각? 음악적인 느낌? 이 부분은 여전히 봐도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아무도 못 따라할 수가 없고. 에드가 라이트가 뮤직비디오를 만든 적은 없었나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베이비 드라이버 자체도 에드가 라이트가 자기가 만들었던 뮤직비디오를 확장시킨 영화니까 그런 식으로 음악에 대한 조예가 좀 많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베이비 드라이버만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쵸. 두 시간짜리 뮤직비디오. 그 음악을 그 편집하고 싶어서 조금 영화를 만든 느낌도 들어요. 사실은 베이비 그쵸,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좀 끝까지 밀고 간 영화잖아요. 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그 다행히 잘 성공을 했지만 리듬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들 좀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 뭐야. 컷과 그러니까 쇼트와 쇼트 사이에 네. 굳이 한 장면씩 더 쇼트 하나씩 더 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쇼트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장면들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필요가 그러니까 늠으로써 훨씬 더 좋아지는 그렇죠. 없어도 상관이 없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이게 왜 나오지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네, 거가 되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머스러운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드럼, 그러니까 드럼 박자로 하자면은, 그러니까 쿵짝쿵짝해서 박자를 한 번 더 쪼갠 거거든요. 편집 그 음악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은, 그래갖고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총을 장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되게 편집을 엄청 잘게 했는데 보통은 뭐 총을 착 하고 이것까지만 보여준다면은 그 사이에 정말 한 0.5초 정도 총알 넣는 장면까지 한 번 더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총을 주머니에서 꺼내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쇼트 하나를 더 넣음으로써 편집을 한 번 더 쪼개가지고 훨씬 더 빠르고 리듬감을 계속 쌓아주더라고요 영화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크게 연관이 없는 거를 살짝 보여주면서 그거를 유머로 막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장면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문 예를 들어서 신문에 무슨 중요한 기사가 있는 장면을 영화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랑 관련 있는 딱 그 부분만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괜히 그 옆에 있는 사컷 만화를 한번 싹 비쳤다가 다시 기사로 돌아오는 약간 그런 식의 연출을 써서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지 했다가 좀 아 이게 뭐였는지 알고 나면 이제 좀 피식하게 되는 그런 식의 연출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말 쪼개는 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쪼개다가 안 쪼개니까 그 사실 그게 뭐 밀당이잖아요. 결국에는 음악 정말 계속 이게 음악이랑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의 편집은 엄청 우리가 그 데이비드 핀처도 음악적인 편집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 감독은 되게 빠른 락앤롤 편집을 한단 말이에요. 음악도 그런 밴드나 락 그런 강한 음악을 좀 네, 많이 쓰는 네. 편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아, 좀 이 사람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몇 편이나 되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에드가 라이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에드가 라이트 편집 에디팅 자체를 에드가 라이트가 혼자 다 하진 않았을 거란 그쵸, 말이에요. 편집 기사가 붙었을 텐데 그쵸. 그 편집 기사들이 진짜 빡세겠다라는 생각이 영화를 볼 때 매 장면을 볼 때마다 들어요. 진짜 맞아요. 이걸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저거를 프레임 단위로 쪼개가지고 진짜 프레임 단위로 쪼갠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편집하는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감독들이나 그 친구들은 이런 걸 보면서 맞추는데 엄청난 희열을 느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변태들 내가 이걸 맞아.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 편집 일을 그러니까, 시작을 안 했겠지. 사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면 에드가 라이트도 이런 영화 안 찍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참 평범한 장면들을 되게 재밌게 찍을 맞아, 줄 아는 맞아. 감독이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대화 장면 같은 거라든가 뭐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에 전에 말씀하셨던 그 Every Frame is Painting인가? Every Frame of Painting. Every Frame of Painting. 아무튼 그 계정에서도 에드가 라이트 관련이 있어서 봤는데 그냥 대화하는 장면을 보통 이제 막 뭐 마스터샷 찍고 뭐 번갈아가면서 찍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 뭔가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마치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군이랑 저랑 막 얘기하면서, 아, 뭐, 팬팬님 오늘 녹음 좀 너무 재미없게 하는 것 같지 않았어? 그러는데, 옆에 팬팬님이 앉아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프레임을 진짜 잘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 감독이 영화적으로 되게 잘 쓰는 게, 프레임 안만 보여줘서 하고 있다가 이 프레임을 확장시킴으로써 별거 아닌 장면을 유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맞아, 지금 맞아. 말씀하신 준지 얘기처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뭐 우리가 힘들게 힘들게 목적지까지 왔어, 어떻게 저렇게. 그래서 저 울타리 너머를 가면은 무언가가 있대. 그러면은 내가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 쇼니. 내가 괜찮은지 보고 올게 하면은, 이제 그 울타리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카메라 움직이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주인공만 프레임 밖으로 나갔다 와. 우린 기다리고 있지. 똑같은 마음으로. 다시 내려와. 얘가 표정이 썩어있어. 어?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위로 쭉 올라오면은 좀비가 바글바글한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라는 걸 정말 잘 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확장과 축소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만 보여줬다가 다시 내가 나중에 보여주고 싶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보여지는 그런 어떤 그런 정보값? 이런 부분들로 유머를 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여기서 근데 에드가 라이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도군이죠? 준씨도 저도 좋아하는데, 네. 상중하로 따지면 저는 하고. 상승을 따지는 게 좀 이상하다. 아무튼. 이상해. 점수로 하죠. 4점. 아, 근데 4점은 아니야. 4점은 13점 아니에요. 정도? 강강약. 강강약인가? 저는 되게 좋아하죠. 옛날부터도 되게 좋아했고. 네. 요즘도 1, 2년에 한 번씩은 다시 봐요. 에드가 라이트 거는. 특히 뜨거운 녀석들은. 전 이번에 그래서 새벽의 황당한 저주랑 뜨거운 녀석들도 한 번씩 다시 보고. 저도. 어젯밤에, 그러니까 심지어 그 월즈엔드, 세상의 끝. 네. 그 영화도 조금 다시 보다가, 끝까지는 못 보고 앞부분에 좀 보다가 아, 확실히 영화는 조금 아쉬움이 좀 더 많았다 싶고. 스코필그림이 언제 개봉했었죠? 스코필그림이 2009년? 아, 그래서 내가 스코필그림을 왜 관심 가졌었냐면 거기 인도애가 나온다 그래서. 아, 그래서 그 원작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깐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스코필그림은 사실 거의 기억이 없어서 어제 다시 봤거든요. 근데 너무 다른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뭔가 다르다는 게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로. 좋은 의미로 다르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파워퍼프 걸 보는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좀 있었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근데 에드가, 그러니까 뜨거운 녀석들도 그렇고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그렇고 그 사람 뜯고 막 그런 장면이 좀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엄청 고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의 황당한 저주 아니고 뜨거운 녀석들에서 이게 영화가 너무 섞여. 한 하루 걸려서 두 개 같이 보니까 너무 섞이는 거예요. 영화가 영화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뜨거운 녀석들에서 그 거의 마지막에 창 밖으로 좀 끌려서 나가서 배를 새벽에 황당한 저주. 아, 그게 새벽에 황당한 저주. 그래서 막 배 뜯겨가지고 좀비들한테 막 창자 먹히고 팔다리 뜯어지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그게 섞이는구나 이게. 맞아요. 맞아. 그 장면을 되게 한 5분 별로 안 돼요. 그 장면이 몇 초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5초 나오지. 5분 동안 계속 돌려봤어. 아, 내가 이거 다시 보고 어디 부분을 어떻게 뜯는 저렇게 창자가 나오는 그래서 다시 돌려보고 있으니까 제가 되게 정신 표정이 그 옛날에 피터 잭슨의 데드 얼라이브 이런 거 보던 감성으로. 맞아요. 맞아요. 야, 저기 봐. 저기서 머리가 저게 뜯어지네. 막 이러면서. 근데 진짜 이 영화가, 그러니까 이 특히 초기 두 작품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고어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깜짝 놀란 게 사실 그런 장면이 상상이 잘 안 돼요. 약간 나올 톤이 아니잖아요. 영화가. 근데 한 번 나오면 되게 심하게 고어란 말이에요. 진짜 박살을 내잖아요. 진짜. 그 디스크 뭐지? 판때기. LP 판을 좀비 머리에 던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어디에 꽂히고 막 약간 튕겨 나가고 이런 게. 갑자기 배 뚫리고. 그러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심지어 이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유머가 있고 그 직후에 약간 갑자기 잔인한 장면이 나온다거나 그 맞아. 앞부분에도 사실 그 여자 좀비가 처음에 뒷마당에 있을 때 이렇게 밀었더니 이렇게 어디 넘어지면서 배가 이렇게 뻥 뚫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보통 맞아요. 블록버스터 악당들이 죽는 방식이죠. 저는 그거 보고도 좀 깜짝 놀랐어요. 배가 뚫리는 거. 근데 그거를 앞에서 이렇게 클로즈업을 잡아서 바로 카메라 앞에 두고 맞아요. 진짜 우지직 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꼭 꽂아버리잖아요. 네. 그러고 이제 일어났는데 그 뚫린 구멍으로 인물도 보여주고. 아,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장면이 나, 그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런 고어가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 내에서 그런 느낌도 사실 안 나잖아요. 없었는데 그 장면 보고 나서 어 이거 봐라 약간 이런 다시 자세를 고쳐서 어, 이건 내가 좋아할 영화. 아, 사실 그게 없었으면 저는 안 좋아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장면들이 좀 하드한 고어물이 없었으면 아마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조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이 장르물에서 보통은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장르물에서는 좀비 영화든 뭐 뜨거운 녀석들은 사실 버디 무비의 틀을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네네네. 그런 영화들의 틀은 그대로 갖고 오는데 그 영화들이 조금 이제 헐리우드식으로 생략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정말 주요 인물이 팔다리가 다 박살이 나고 뭐 배가 뜯겨서 창자를 씹어먹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뭐 어떤 주요한 증인들이 죽는데 뭐 갑자기 높은 데서 탑이 떨어져서 머리가 박살나. 그런 장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진짜 충격적인데 어쨌든 그런 장면들이라거나 뭐 목이 날아간다거나 이런 장면들을 정말 여과 없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헐리우드라면 당연히 그렇게까지는 안 보여주는 장면들을.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또 이 영화가 갖는 되게 이상한 힘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긴장하게 되잖아. 맞아. 언제 또 이런 장면이 나올지 몰라. 이 영화는 내가 가볍게 볼 수. 그러니까 약간 옛날 그 지금은 좀 별로인데 부천국제 판타팅 영화제 한창 좀 잘 나가고 B급 고어 뭐 호러 이런 거 많이 틀 때. 누군지 알 것 같아. 네네. 어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 기타무라 류헤이. 아 네. 그런 거라든지 뭐 산탄총을 든 사나이라든지 산탄총으로 머리를 다 깨부시고 다니는데 그걸 하나씩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반가웠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 영화가 뭐. 인디 영화도 아니고 독립 영화도 아니고 어쨌든 흥행도 꽤 했는데 심지어 워킹 타이틀이 제작사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렇게 이런 노팅힐과 이런 느낌이라 사랑의 모든 이론은 워킹 타이틀 러브 액츄얼리를 만든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노린 것 같아요. 저는 노렸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되게 영리한 거죠 사실은. 네. 피터 잭슨 같은 약간 악취미적인 느낌이 있으면서도 맞아.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사람들이 그냥 가벼운 코미디 영화처럼 이렇게 소비를 하려다가도 물론 잔인하다고 해서 영화가 막 진지해지고 더 막 깊이가 애써지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그 자체도 약간의 일종의 유머 효과죠. 그렇죠. 마냥 웃길 줄 알았지 아니거든.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클래식에도 그 뭐라고 하죠? 막 이렇게 갑자기 관객 때 빡 놀라키는 곡이 있잖아요. 한창 이렇게 하다가 빡쳐서 꽉 잡고 뭐 지휘자가 빡해하고 놀라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냥 소파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뭐 팝콘이나 이제 프링글스 같은 거 먹으면서 보다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가볍게 그냥 봐야지 하다가 잠깐만 이거 조금 내가 이렇게 편하게 뭘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라면서 조금 관객들을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어쨌든 꾸준히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장면이. 맞아 맞아. 한두 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장면이 영화적으로 톤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 그렇게 튀지도 않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게 조금 천재인 것 같아. 에드가 라이트는. 아 그리고 피터 잭슨 얘기가 되게 자주 계속 나왔는데 네. 실제로도 되게 친하대요. 피터 잭슨하고 그렇구나. 피터 잭슨하고 되게 친하고 뜨거운 녀석들 개봉을 할 때에는 같이 이제 그 프리미어를 다니면서 막 엄청 뭐 GV도 하고 되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뜨거운 녀석들을 보시면은 피터 잭슨이 카메오로 나와요. 그 산타클로스 그 손도 그건 몰랐는데. 너 칼에 맞아본 적 있어? 라고 했을 때, 맞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산타클로스가 그 주인공의 손을 뚫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칼로? 잠깐 플래시백으로. 그 막 눈 이렇게 하면서, 그게 피터 잭슨이래요. 그러니까 이.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좋은 역할로 딱 나왔네요. 자기가 원하는 역할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감독이 배우도 되게 재밌게 잘 써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마틴 프리먼 나오고, 빌라이 나오고, 뜨거운 녀석들에는, 모르시는 분들 의외로 많던데 케이트 블란쳇이 나온단 말이에요. 케이트 블란쳇이 뭘로 나왔죠? 그 헤어진 전애인 감시하고 있는 눈만 나오잖아요. 아 얼굴이 나온 적이 없지. 케이트 블란쳇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게 케이트 블란쳇을 캐스팅을 해놓고 앉혀놓고 눈만 보여준다. 얼굴을 안 보여줘. 그게 과연 그걸 잘 썼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는 거야. 하나씩. 그렇죠. 미스터에 그죠 일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하는 게 실제로 이 감독이 오게트를 일부러 만들어 놓은대요. 그런 식으로 되게 그 자기도 이제 시네필이고 하니까 막 이렇게 오게트 찾고 낄낄낄 거리는 짓거리지도 했나 보지. 근데 일부러 뭐 예를 들면은 뭐 신문에 철자를 뭐 틀링 해놓는다거나 누가 찾았잖아 그러면 야 근데 내가 일부러 한 거야 그런 재미를 또 본인이 그걸 하고 자랐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좀 특이한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게요. 제가 이게 2000년 초반에 나온 영화들이잖아요. 2018년 17년에 나왔으면은 조금 이제 짠내가 나고 이제 아 이거 내 우리가 이런 스타일 진짜 한 수백 번 봤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냥 흔해 빠진 영화였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걸 2004년에 영국에서 하니까 대단한 거죠. 먼저 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먼저 한 거지 얘는. 이거 또 아무도 못 따라하게 이건 감각으로 해서 못 따라하니까 그 뭐야 준 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에드가 라이트 장점이 작은 이야기 스케일에 대한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국 감독이고 영국 출신이라는 것과도 떼놓을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새벽의 황당한 저주도 보면은 그냥 런던? 런던으로 보여요. 런던의 그냥 평범한 그냥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매번 가는 그 펍 같은 것도 맨체스터 그 펍도 그냥 영국의 런던의 그냥 거리에 있는 되게 흔한 펍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근데 그냥 거기서 맨날 죽치고 여자친구는 맨날 맨날 거기 간다고 불평하고 돼지 껍데기 과자라는 게 있는지도 처음 알았잖아. 그러니까 런던도 우리가 007 뭐 스카이폴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런던의 풍경과 이 영화에서 나오는 런던의 풍경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되게 소도시죠. 뭐 카메라를 막 되게 높이 뭐 헬기샷을 보여주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되게 수평으로 계속 그냥 동네를 훑고 멋있는 런던의 멋있는 영국의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좀비 물론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 하나 더 있었죠. 28일 후? 28일 후? 날짜 세고 있어. 패러디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와. 그거랑도만 비교해도 또 스케일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영국 감독인 데니 보일이 영국을 쓰는 방식과 에드가 라이트가 쓰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도 그냥 전기제품 가게에서 일하는 되게 비전 없는 그냥 청년이고 거기에 또 완전히 직업이 없는 그 친구 닉 프로스트가 거의 뭐 5, 6년 이상째 그냥 집에 얹혀서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살고 있고 진짜 싫지 않아요. 여자친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그러면서 좀 다른 데서 데이트 좀 하자고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도 또 예약이 실패해서 그러니까 되게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들고 사적인 갈등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영화가 그쵸. 갑자기 좀비 세상으로 창궐해서 막 각지에 막 인사들이 대책을 회의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안 나와. 근데 갑자기 그 바이러스 얘기가 잠깐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TV에서 계속 나오는데 또 주인공들은 틀어놓고 보지 않고 소리로 이제 관객들은 듣게 되는데 주인공들은 그거 노이즈 틀어놓고 계속 딴 얘기하는 거죠. 관심이 야, 없지. 뭐 이따가 뭐 할래? 뭐 어디 갈래? 근데 막 그게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본격적으로 창궐해서 막 음악이 막 되게 갑자기 웅장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걔네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고 그게 나온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걸 되게 잘한 게 재밌어. 채널을 돌리는 걸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뭐 재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띡띡띡 돌리는데 전혀 상관없는 채널들이 돌아가는데 나오는 그 대사로 뭐 갑자기 동물의 한국에서 잡아먹고 있습니다. 산채로 뜯어먹히고 있습니다. 뭐 어쩌고 뭐 갑자기 무슨 코미디 같은 거에서 뭐 이 세상은 뭐 이런 거에서 그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누는데 우리는 그걸 이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산채로 뜯어먹히고 있는 위험이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대사가 되는데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채널을 돌리고 있는데 그 대사를 듣게 되니까 얘한테는 아무런 정보값이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이 감독의 연출력의 되게 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고 있는 관객은 정보를 전달받지만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그 정보를 놓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또 유머로 쓰이게 그게 영화의 묘미잖아요. 사실 맞아요.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의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마지막 장소가 되는 것도 그냥 맨날 가던 결국 그 맨체스터 바 펍이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주인공 둘이 농담 따먹기처럼 뭐 바에 총이 걸려 있으니까 저 총은 뭐 누가 언제 뭐 갱스터로 활약할 때 썼던 걸 거야. 근데 그 총으로 결국 나중에 좀비와 싸울 때 살아남는 무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일상적인 공간이 상황이 바뀌면서 그 일상적인 공간의 용도가 바뀌는 식으로 연출을 한다는 거. 그렇죠. 라든지 뭐 뜨거운 녀석들은 특히나 이제 배경이 완전히 또 영국의 깡촌이잖아요. 네. 정말 전형적인 시골. 약간 괴산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시골을 배경으로 그런 그러니까 좀 심할 정도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적인 액션을 과잉해서 연출을 하는 그런 대비되는 재미도 있고. 할머니가 총을 그러니까 준 씨 표현대로라면 정말 장르 영화적 재미를 주면서도 이야기의 규모를 불필요하게 키우지 않는 재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쓸데없이 정말 그 핵이 그 뷰 쫙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높은 건물 쫙 나오면서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 얘기인데 뭐 차 몇 번 뒤집어지고 그런 점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우리는 쫄게 되잖아요. 그 정말 대단한 재능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원래 장르적으로 보여주던 거를 이제 다르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 말씀하신 그 준 씨가 얘기한 거랑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에브리 프레임 오브 페인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우리가 런던 소위 말해서 이제 주요 큰 도시에 살던 형사가 지방 어떤 그런 작은 소규모 도시로 좌천되는 거죠. 좌천될 때에 보여주는 영화들의 보통 방식은 차를 운전을 하고 그 도시의 전경을 조망해서 한번 보여주고 운전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끼익 했는데 보니까 뭐 되게 작은 건물들밖에 없다거나 이러면서 주인공이 실망하는 장면으로 보통 표정으로 들어갔더니 경찰서는 무슨 되게 작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통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 보여주는 방식은 또 마찬가지로 엄청 잘게 편집을 쪼개가지고 기차를 타고 쭉 어디로 가는데 안테나는 점점 한 칸씩 떨어지고 이게 거리가 주요 도시와 멀어진다는 거잖아요. 핸드폰의 신호가 점점 안 잡히기 시작을 하고 안 잡히고 뭐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기차 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아 얘가 점점 멀리 가고 있구나 그런 거 보여줘. 얘는 무표정으로 창만만 보고 있고 아 이런 장면들로 연출을 하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한테 정보도 주면서 그 굳이 없어도 되는 장면으로 소비가 되는데 보통 시간 때우기 용으로 얘가 지방을 왔어요라고 정보값으로만 존재하는 장면이잖아요. 보통 그런 장면들은. 근데 그 장면도 약간 우리가 흡입력 있게 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니까 대단한 재능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리듬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이제 관객들이 집중력을 놓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그런 익숙한 장면이면은 오히려 집중력을 놔버리고 그냥 아 제가 어디로 갔겠지 하고 그 장면을 더 이상 주의 깊게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는 효과를 하는 거죠. 집중력을 계속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고어신이 나오듯이 야 자지 마. 야 이 장면 중요해. 야 이렇게 하면 재미지 않냐? 그러니까 백조도 풀고 백조랑 갈등하고 도둑이랑.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떡밥을 좀 잘 깔아놓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떡밥을 깔고 잊을만 하면 그 떡밥 또 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사를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똑같은 시퀀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를 보여주는데 계속 변주해서 계속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처음에 뜨거운 녀석들에서 얘가 좌천됐다라고 결정을 지을 때에 그 장면을 보여줄 때 처음에는 뭐 서장이었나 반장이 불러가지고 뭐 너 했는데 어 손은 괜찮나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너 어떻게 가게 됐네 라고 하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 서장님이나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하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또 그때마다 손은 괜찮나 또 똑같이 계속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대사와 장면으로 이거는 편집이 아니잖아요. 대사와 장면으로 또 이렇게 조금씩 쌓아가다가 이 약간 또 음악 얘기를 했는데 음악도 이제 조금씩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점진적으로 감정을 쌓다가 나중에 빵 터뜨리는 그런 전개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도 그런 방식으로 되게 영화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나리오상에서 나 분명히 시나리오를 먼저 짜고 했을 텐데 그게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 거라는 걸 머릿속에 이미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시나리오 한 부분 되게 재미없는 장면이죠. 그건 사실 재능이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그려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연출력이잖아요. 시나리오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 방금 도군 얘기를 들으면서 시나리오상에서 대사 집이 어떻게 나왔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봤는데 되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 진짜 보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야. 계속 같은 대사 계속 나오고 네. 뻔한 얘기 계속하고 카메라도 안 바뀌고 하니까 너무 재미없는 장면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영화 만들 때 그래서 스토리보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감독들도 꽤 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좀 여담이지만 이제 그 크리스 에반스가 네. 봉준호 감독이랑 이제 그 설국 열차를 찍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게 뭐 디렉터 봉 is amazing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장면을 찍을 때 이미 머릿속에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를 이미 다 설계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해서 이제 보통의 영화들 그러니까 크리스 에반스에 따르면은 A에서도 찍어보고 B캠으로도 찍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찍어본 다음에 그중에 괜찮은 컷을 건지는데 얘는 A캠, B캠 이렇게 다 찍을 때에 이미 모든 장면들을 이미 머릿속에 설계가 돼 있어서 그걸 정확하게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장면이 그대로 또 영화에 구현이 되고 가편집이 미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 씬에서 그러니까 소위 마스터샷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같이 보여주면서 찍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편집이 비거나 심심할 때 다른 컷을 넣기 거잖아. 위해서 그냥 미리 찍어두는 그냥 관습적으로 미리 찍어두는 그게 마스터샷인데 그걸 안 따니까 그러니까 크리스 에반스가 처음에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거죠. 이거 안 찍어도 돼?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크리스 에반스도 본인이 연출에 욕심이 있는 맞아요. 배우여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캡틴 아메리카 그만두면 감독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블 영화 안 나온다고 하던데. 확실히 근데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감독의 영화들은 어떻게 해서든 느낌이 나요. 네, 그 느낌이 있어. 그 감각이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약간 선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기본적인 감각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다르다고 타고난 게 있어요. 마치 피아노 같은 걸 타고나는 것처럼 그쵸, 음악 그쵸. 같은 걸 타고나는 것처럼 그건 재능이라고밖에 느껴지지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정말 각본은 얼마나 재미없을까라는 생각을 이 영화 보면서 진짜 많이 해요. 시나리오 읽을 때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맞아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에드가 라이트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가 공교롭게도 이 지난 작품이 이창동의 시였잖아요. 네. 그건 정말 각본이 그대로 찍혀. 각본을 읽었을 때와 완성도, 그러니까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의 어떤 그런 정서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이창동 영화는. 영화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각본집을 찾아본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창동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공부하는 그런 학부들이. 면에서 우리가 좀 이창동 영화를 문학적이라고 하는 거.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그 자체로 그냥 읽혀지니까 근데 그게 막 지루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시나리오 집을 다시 읽을 때 그대로 내가 봤던 영화 장면이 그대로 다시 떠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에드가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감독이죠. 저 완전 반대. 지금 팬팬님이 말씀하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베이비 드라이버 대본을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악 없이. 그거를 대본으로만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재미없어. 거기서 재미없어. 무슨 재미를 찾을 재미없어. 수가 있어. 대본 어떻게 썼을까? 그러니까. 남자애가 운전을 한다. 어떤 노래 가사 이 장면에서 카메라가 일로 바뀐다. 뭐 그런 거라도 써놨으면 조금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뭐랄까? 저는 영화의 다양한 어떤 영화를 찍는데 다양한 재능, 어떤 다양한 연출법이 있지만 네. 저는 편집으로 이런 재미를 줄 때에 정말 영화적인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것은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것은 결국엔 영화는 우리가 이제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그 프레임과 편집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지만 근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감독이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요? 그가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쪼가 어디서 어디 얘기 어디? 그러니까 엣지 언어예요? 엣지 엣지 엣지라고 해야 되나? 엣지도 쪼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팬팬님이 그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짰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네. 되게 좀 적절하고 느껴지는 게 0.2초만 달랐어도 정말 프레임 두 개만 달랐어도 우리가 이 받는 이 리듬감이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엄청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 프레임 하나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알고 감각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장면에서 요 장면을 넣었을 때에 아, 왜 저 장면을 쓸데없이 계속 방해되게 넣지가 아니라 그 장면을 넣음으로써 영화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집중하게 만드는 그거는 저는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에드가 라이트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영화적인 영화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 주 이어지는 에드가 라이트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